정담아. 정답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건. 안녕하세요. 전 이진서. 이진서. 안녕히. 안녕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욕심쟁이 거인, 욕심쟁이 거인 오스카 와일드 원작입니다. 자, 이거는 아빠 처음 읽어보는데, 진서는? 네, 처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욕심쟁이 거인. 넓은 정원이 있었어요. 짙은 초록빛 풀밭에는 하얀 데이지 꽃이 별처럼 총총 피어있고 구석구석 블루벨과 미나리 아제비가 활짝 피어있었지요. 아빠 모르는 꽃이요. 하지만 나도, 예쁘다 그림을 보니까. 나도. 그치? 나비는 꽃방석 위를 팔랑이며 햇볕을 쪼이고 꿀벌은 백리향 꽃잎 속에서 윙윙거렸어요. 봄이면 12그루의 늙은 복숭아나무는 연분홍 꽃으로 뒤덮였어요. 복숭아나무 꽃 색깔이 무슨 색이래? 연분홍 색이래. 어? 복숭아다. 어, 진짜 복숭아다. 어, 복숭아가 너무 많아. 복숭아 꽃 색깔은 연분홍색인가 봐요. 여름이면 맛있는 복숭아를 주렁주렁 매단 가지가 땅까지 축 늘어지곤 했죠. 새들은 온종일 명랑하게 지적이었어요. 해가 지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치면 이번에는 나이팅게일이 밤노래를 시작했어요. 어? 나이팅게일이 새인가, 새 이름인가 봐. 아이들은 날마다 정원에 놀러왔어요. 데이지로 목걸이를 만들고 덤불숲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뛰놀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정원을 사랑했고 정원 또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엄마, 나이팅게일이라는 동물이 있어? 나이팅게일 새 이름이지? 아, 그래?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 그치? 나이팅게일이 새 이름이래. 원래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사실 정원의 주인은 거인이었어요. 거인은 먼 곳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이렁저렁 7년이나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인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내 정원에 멋대로 들어오랬어? 누가 내 정원에서 마음대로 뛰어놀라고 했느냐 말이야? 거인은 벼락같이 고함을 쳤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달아났죠. 진석 아이들 해봐. 죄송합니다. 너무 컸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달아났죠. 여긴 내 정원이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시끄러운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안 돼. 거인은 씩씩거렸어요. 다음 날 거인은 정원을 빙 둘러 높다란 벽돌담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는 팻말을 내다붙였죠. 함부로 정원에 들어오면 혼을 내겠음. 엄청나게 큰 벽돌이다, 그치? 나 이거 봤어. 벽돌 벽이다, 그치? 나 이거 봤어. 아, 그래?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담장이 세워진 것을 보았어요. 아이들 마음은 어땠을까? 속상했어. 욕심 부렸어. 누가? 거의. 그래? 이제는 데이지로. 그래서 욕심부린 거인. 거인. 맞아. 이제는 데이지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 수도 없고요.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시무룩한 얼굴로 높다란 담을 따라 뱅뱅 돌며 중얼거렸어요. 아름다운 정원에서 놀 때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고 말했죠. 거인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어요. 날이 가고 달이 흘렀어요. 욕심쟁이 거인의 정원은 점점 을씨년스럽게 변해갔어요. 새들은 지저귀지 않았고 꽃들은 시들어버렸어요. 봄이 되어도 복숭아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았죠. 겨우내 내림 서리와 눈은 녹을 줄 몰랐어요. 올해는 봄이 왜 이리 늦담? 어서 날이 풀리면 좋으련만. 복싱복싱한 초록 불밭 위를 거닐며 블루벨과 미나리 아제비도 다시 보고 싶은데. 거인은 창가에 서서 황량한 정원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욕심쟁이 거인은 슬펐어요. 하지만 거인은 무서운 팻말을 치우지도 높다란 담을 부수지도 않았어요. 네, 이따가 보셨죠? 어느 날 아침, 그래? 응. 어느 날 아침 거인이 거인이 오들오들 떨면서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을 때였어요. 귓가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맑고 사랑스러운 소리였어요. 궁중 악대가 행진하는 게 틀림없었어요. 거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는 음악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도록 창문을 열어젖혔어요. 그러나 궁중 악대의 행진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저 작은 새 한 마리가 늙은 복숭아 나무 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도 오랜만에 듣는 새소리인지라 거인은 새의 노래소리가 어땠는지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창문으로 향긋한 냄새도 풍겨왔어요. 드디어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소리치며 거인은 정원을 내려다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거인의 슬픈 정원에 봄이 다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요. 높다란 담장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는 생쥐들처럼 구멍으로 기어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은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있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탄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새들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휙휙 날아다녔죠. 우박과 서리와 눈과 매서운 바람만이 가득했던 겨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야? 몰라. 이랬던 황량한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됐을까?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런 거야? 아이들이 나무들을 아이들이 좋았던 거야. 아, 아이들도 나무가 좋았던 거고 나무들도 아이들이 좋았던 거야? 아, 아이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한쪽에는 여전히 겨울이 물러가지 않고 있었어요. 이쪽에만 꽃이 피고 이쪽에는 꽃이 피지 않았나 봐.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욕심쟁이 거인은 금세 그 까닭을 알아차렸죠. 바로 나무 밑에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인은 자기가 얼마나 몹쓴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과 아이들이 정원에 가져다 준 기쁨을 자기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도요. 거인은 자기 때문에 정원에 봄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얘는 왜 계속 겨울인 줄 알아? 이렇게 아이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나무는 나무 위에는 못 올라가서 그래 아이들. 그래서 거인은 한 달음의 계단을 뛰어내려와 정원으로 갔어요. 겨울에 꽁꽁 묶여있는 나무 위에 어린 남자아이를 올려주었죠. 하지만 거인을 본 순간 아이들은 허겁지겁 달아났어요. 남아있는 아이라곤 이 어린 남자아이 뿐이었죠. 두 눈 가득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이는 거인이 다가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예요. 거인은 몸을 굽혀 살며시 남자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를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 앉혀주었죠. 그 순간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지고 새들이 기쁨에 겨워 지저귀며 이리저리 날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는 조그만 팔로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었어요. 아이들은 거인이 이제 화를 내거나 심술을 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은 한꺼번에 정원으로 몰려들었어요. 거인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이제는 여기가 너희들의 정원이야. 언제든지 마음대로 와서 놀아라. 모두 모두 환영한다. 거인은 높다란 담을 부수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떠드는 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죠. 거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거인은 자신이 나무 위로 봐봐 주먹으로 부수지. 왜 부수는지 알아? 왜? 아이들이 너무 자기 때문에 욕심을 받아서 겨울만 했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올 수 있게? 거인은 자신이 나무 위로 올려준 남자아이를 보았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만약 그 애를 보면 같이 와서 놀자고 하려무나. 나도 꼭 다시 봤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거인은 슬펐어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했거든요. 아이들은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 와서 신나게 놀았어요. 커다란 데이지꽃 목걸이를 만들어 거인의 목에 걸어주고 꽃다발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거인이 풀밭에 앉으면 아이들은 거인의 길고 긴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인은 아이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정원을 걸어 다녔죠. 그렇지만 거인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어요. 거인이 사랑하는 남자아이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인은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아이들에게 수시로 물었지만 아무도 그 남자아이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거인도 늙어갔죠. 거인은 커다란 흔들 의자를 정원에 내다 놓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내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너희들이란다. 이젠 누구도 거인을 욕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거인을 사랑했어요. 해마다 겨울이 돌아왔지만 거인은 이제 겨울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눈 내리는 추운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을 내다보던 거인은 깜짝 놀라 눈을 비볐어요. 눈이 나빠진 건 알았지만 정원 한구석에 있는 나무가 꽃이 핀 것처럼 보였거든요. 거인은 천천히 정원을 가로질러 갔어요. 이런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맨 구석에 있는 늙은 복숭아 나무가 눈부신 하얀 꽃으로 가득했어요. 나뭇잎은 금빛이었고 나뭇가지에는 은빛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나무 밑에 거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남자아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 해 전 거인이 나무 위로 올려준 바로 그 아이 말이에요. 거인은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다가 우뚝 멈춰섰어요. 아이의 손바닥과 발등에 난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사랑의 피야. 상처는 못자국이 틀림없었어요.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했단 말이냐. 내가 그놈을 혼내줄 테다. 아이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거인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화내지 말아요, 아저씨. 이것은 사랑의 상처예요. 거인은 털썩 무릎을 꿇고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누구냐? 아이는 빙긋 웃더니 상처가 난 작은 손을 거인의 어깨에 얹었어요. 오래전에 아저씨는 저를 이 정원에서 놀게 해주었죠. 이젠 제가 아저씨를 저의 정원으로 모셔가려고 왔어요. 제 정원의 이름은 천국이에요. 그날 오후 정원으로 달려온 아이들은 나무 밑에 누워있는 거인을 보았어요. 온몸이 하얀 꽃으로 뒤덮인 거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나무 묻어있지 봐봐. 진짜? 나무 밑에 묻혔어. 그치? 하얀 꽃잎으로 묻혔어. 거인이.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면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있는 거야. 천국에 가서 행복하기를. 근데 이 아이는 손에 못자국이 있어. 발에도. 누구랑 닮았지? 손이나 발에 못자국이 있는 분은 누구시지? 천국 계신 분. 아니, 하나님. 맞아, 예수님이지. 이 아이가 예수님이었나 봐. 예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봐. 그래서 이 거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나 봐.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갔대. 행복했겠다, 그치? 아, 예쁘다. 끝입니다. 제목은? 욕심쟁이 거인 오스카 와일드. 자, 이젠 욕심 부리지 말고 행복하고 즐거운 건 함께 나누기로 해요. 알겠죠? 이카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카르.